저는 그 청년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에 흔히 말하는 그 막노동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물탱크를 크게 지어놓고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그 거푸집으로 썼던 목재를, 나무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어갔더니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코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더듬더듬 이렇게 만져봤더니 나무가 잡힙니다. 그래서 나무를 힘껏 잡아당겨봤더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좀 힘껏 이 다리로 발바닥으로 그 강목을 걷어찼는데 순간 뭔가가 신발을 뚫고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급히 올라가서 신을 벗어봤더니 대못이 그 신발을 뚫고 그리고 발바닥까지 뚫고 푹 찌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하고도 병원을 안 갔어요. 거기 인부 아저씨 되시는 분들이 이거는 성냥황으로 불로 지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냥황으로 못에 찌른 고통 한 번에 완전히 그 불로 지진 고통까지 당했는데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로 한 보름간을 쩔뚝거리면서 그 공사 현장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는 발에 못이 들어가다가도 말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또 한 가지는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여러분, 빛이 없으면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모르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런 물리적인 빛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빛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빛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이 두 눈을 뜨고도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마지막에 수갑이 채워져서 감방을 들락날락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을 못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빛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둠을 이기려면, 어둠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둠을 벗어날까요? 바로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은요, 아무리 어두움이 짙고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1초도 머물지 못합니다. 0.1초도 머물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이에요. 이 빛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앞길이 캄캄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빛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내 마음에 내 삶의 어두움은 0.1초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첫 번째로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어둠은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신다. 몇 해 전에 뉴스에서 저 북한에 운행하는 기차와 전철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북한에도 전철이 있대요. 그런데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객실에 전등을 다 꺼버리고 컴컴하다는 것입니다. 예. 전철 안이 컴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차 내에서 유일하게 환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는 그곳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객실은 컴컴한데 거기만 유난히 환하게 밝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둠과 빛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 나오는데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대낮인데 아주 짙은 먹구름이 온 하늘에 잔뜩 껴서 하늘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대낮인데도 갑자기 저녁 같습니다. 어두운 저녁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주 묘한 기분이 들죠. 그런데 오늘 2절의 광경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커다랗고 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어둠과 캄캄함이 의미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이 어둠과 캄캄함은 단지 어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아시죠? 여러분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애굽의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임했습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과 캄캄함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린다 해도 오늘 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 환하고 진리로 빛을 발하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빛나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어둠이 덮고 캄캄함이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덮을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너가 누굽니까? 누구 위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위에 무엇이 만다고 합니까? 그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어둠이 임하고 아무리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가장 캄캄했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이세벨, 아주 대단한 여인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범했지만은 이 아합 왕 시대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독한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절망의 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들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세우셔서 거기에서 1대 850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앞에 두고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일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암흑의 시기에 가장 강력한 불로 제단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장 암흑의 시기에 가장 강력한 불로 임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시대가 어둡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가 캄캄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18세기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 목사님이 무슨 부흥사도 아닌데 가만히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꾸라지고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영국 사회와 종교가 어떠했는가? 깨끗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는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앙망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두움에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두움에 먹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빛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1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1절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내,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굴 말하는가 하면 시온, 즉 예루살렘, 더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걸 말할 때 이 시온,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멸망을 했어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폐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폐허가 된 시온에 빛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빛이 있다면 잿빛입니다. 빛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 빛이 이르렀다. 내 빛이 이르렀다. 이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아닙니다. 오늘 1절 후반에 나오는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내 빛이 이르렀다. 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인가 하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저 시온이나 예루살렘처럼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고 너무너무 보잘것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어요. 전에 어두움이던 나인데 오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을지라도 우리는 황폐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이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바로 내가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19절 말씀, 60장 19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누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가. 내가 빛이어서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내가 모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나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세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 중에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까지 이분의 삶에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만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으로 고생을 하고 학교에 가면 인종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당하고 하루는 학교 화장실에 다른 곳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누나는 우리 누나는 똑똑하게 만드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이렇게 야단만 맞게 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기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무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마음속에 그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다. 이 말씀이 들리는데 순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반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저 학교 밴드부실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밴드부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 밴드부 선생님이 너는 어떤 소리를 좋아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플룻 부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플룻을 건네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 나무라는 아이가 우리나라 애국가를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하면서 그 플룻을 주면서 밴드부에 나오라고. 한날 한시에 이 송솔나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만나고 그 인생의 중요한 플룻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폐가 안 좋아서 천식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룻을 어떻게 봅니까? 또 이 왼쪽 새끼손가락이 한마디가 더 짧아서 이 플룻 연주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13살 때 그 실력이 탁월해서 줄리어드 프리스쿨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홀을 다니면서 이 청소년들 연주를 하고 지금은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유명한 드라마들, 허준이라든지 이산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들의 그 OST의 메인 연주자를 이분이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 무슬림으로 북한까지 들어가서 그 연주회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송솔나무 씨가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의 어둠과 절망을 벗어났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신체적인 천식과 이 장애를 딛고 그런 유능한 연주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그 삶이 빛된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아주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나도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빛 대신 하나님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다 빛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1절 맨 처음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둡냐고,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한탄만 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내가 무슨 빛을 발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빛을 바라는 사명이에요. 이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빛된 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된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나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까?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다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빛은 무엇을 가지고 비추는가 하면 마지막 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세요. 착하게 살아가세요. 우린 착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착해야 합니다. 왜요? 착한 행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옳은 삶, 올바른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의 중요한 한 가지 차원입니다. 옳은 삶. 여러분 빛은요 언제 그 빛을 나타냅니까? 빛은 이 밝음으로 환함으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 이 눈앞이 환해지면 아 빛이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빛은 환해요. 빛은 밝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오늘 빛된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빛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은 언제나 밝은 삶이에요. 언제나 환한 삶이에요. 언제나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환한 사람 있지요? 밝은 사람 있지요? 언제나 옳은 사람 있지요? 그 옳은 인격이 감화가 되는 사람 있지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가만히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옳은 삶은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공명정대하고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놀이공원이나 어디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 나이를 이렇게 밝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유혹이 오죠. 애가 어리니까 이 무료인 나이로 좀 속여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야 우리는 이 나이를 밝혀야 된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라도 옳은 삶,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는 빛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는 빛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착한 행실의 삶은 위로와 긍휼의 삶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빛을 비추기도 하지만은 한 가지 또 있지요. 열을 냅니다. 따뜻한 열을 냅니다. 빛을 비추면 반드시 따뜻해집니다. 빛을 비추었는데 차가워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따뜻해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위가 따뜻해집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도 그냥 싱숭맹숭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만나서 해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말이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빛된 삶은 따뜻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우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교우분이 전화를 하더니 내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가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된 삶은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따뜻하고 훈훈하고 정겹고 친절한 그런 말과 행동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 착한 행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빛은요, 이렇게 환하게 하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지만 빛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아시지요? 이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은 빛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빛은 이 식물을, 플랑크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빛된 삶이 무엇입니까? 빛된 삶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고 북돋아주고 그들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인가?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 뉴질랜드 감리교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메일입니다. 근데 그분의 지인이 저 한국의 춘천 사복면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잘 아시는데 대화를 하시다가 그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를 잘 아신다고 하면서 저를 감사하게도 칭찬을 해주시더래요. 좋은 목사님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희 전도사님인데 지금 춘천 사북면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따르고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나중에 그 군목을 하실 때 찾아가서 또 탐방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분이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춘천 사북면에서 좀 독특한 목회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가 하면 이 보통 목사님들처럼 양복도 안 입으시고 개량한복을 입으시고 수염도 이렇게 좀 잘 자르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교회 이 예배실을 그 농민들이 와서 때로는 감자를 널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아, 이분은 참 목회를 참 독특하게 하신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하면 수몰, 그 춘천댐 수몰지구에 그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 불악을 이루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유기농 조합을 이 목사님이 앞장서서 만들고 그들과 같은 양복을 벗어던지고 농민이 되어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농민들이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그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서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 농사를 지어서는 그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25일간 유럽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시골 마을에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목회인가 싶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은 작게나마 그 마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하, 이것이 바른 목회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착한 행실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만 사는 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이 착한 행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닙니다. 피할 것만이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